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러동당의 고지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서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러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남조선에서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업무를 맡은 인민군 병사들이 현재 철모를 쓰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북조선 기업소와 유전개발 합작회사를 설립한 아일랜드의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가 1년 안에 유전 탐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조선과 협력해 김정일 정권의 침략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조선에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가 47.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부산에서는 허남식 후보가 55.4%의 득표율로 역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2.2%의 득표율로 마찬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김범일 후보가 72.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울산에서는 박맹우 후보가 61.3%의 득표율로 역시 당선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김관용 후보가 75.4%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만큼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의 재선이 유력하던 인천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2.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54.4%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선진당의 텃밭이었던 충청북도에서는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51.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안희정 민주당 후보가 42.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에서만 여몽철 후보가 46.7%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당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가 53.5%의 득표율로 제주도에서는 우금민 무소속 후보가 41.4%의 득표율로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서울시장 개표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와 석종현 미래연합 후보 그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부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 민주당 후보로 좁혀졌으며 두 후보는 추격과 역전을 연출하며 5천만 남조선 인민들을 긴장케 했습니다. 3일 새벽이 되어서야 개표는 마감되었으며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46.8%의 득표율을 얻어 오세훈 후보보다 간발의 차로 낙선했습니다. 3일 당선이 확정된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업무를 맡은 인민군 병사들이 현재 철모를 쓰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 사령부 관계자는 지난 2일 판문점에 근무하는 인민군 병사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철모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심리전 수단을 조준 격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조선 군당국에는 이미 인민군이 한 발을 발사하면 세 발 이상을 응사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인민군 측은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취해지는 대북 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췄을 것이라며 최전방 근무 병사가 철모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은 경계 근무 태세 강화 조치가 내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조선 기업소와 유전개발 합작회사를 설립한 아일랜드의 유전개발 회사인 아미넥스가 1년 안에 유전탐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홀 회장은 앞으로 1년 안에 동해에서 탐사 활동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조선반도의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 회장은 북조선 기업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함께 일해왔다며 이번 계약과 관련해 몇 달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넥스 측은 지난주 북조선 조선에너지와 설립한 합작사인 코렉스와 함께 동해상 5만여 제곱킬로미터 해역에 대한 공동 유전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조선과 협력해 김정일 정권의 침략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남조선과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준비를 확실하게 해 김정일 정권의 침략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김정일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안전보장과 존중은 침략이 아니라 의무를 준수할 때만 오는 것임을 분명히 느끼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같이 갑시다 라고 우리말로 말하며 양국의 결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한 청년 유주용 씨와 북한 청년 장길 씨, 그리고 김명 씨, 김춘혜 씨, 박신혁 씨가 참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 8일, 즉 내일이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오신 박신혁 씨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북한의 선거는 여기 남한과 달리 노동당에서 지정한 후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무조건 찬성 투표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남한처럼 여러 당에서 나온 이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나 공약을 듣고 판단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에서 지명한 사람을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네, 김명 씨도 그 북한에 있을 때 선거에 참가해 보셨죠? 아, 그렇죠. 이제 북한의 선거라는 게 내가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찬성 투표하려고 하면 표를 던지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북한의 선거에 비해서 남한의 선거는 또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한의 선거에 대해서는 그 남한 청년인 유주영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선거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거들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며 국민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뭐 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워서 자기를 갖다 더 내세우기도 합니다. 예, 장길 씨도 남한에 온 지 오래됐으니까 선거를 많이 경험했죠? 예, 저는 남한에 와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대선에 한번 참가해봤고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에 한번 참가해봤습니다. 예, 선거철에는 참 시끄럽습니다. 저희 마을에 아파트 단지에 와서 선거자들이 서로 방송을 불어댑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투표 한 장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보게 되면 손을 싹싹 비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김순혜 씨도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선거 여러 번 참가하셨죠? 예. 저는 좀 이렇게 유권자 입장에서 좀 시끄러워도 이제 후보자들이 그 공약을 듣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북한에서도 여러 번 그 제가 선거를 해봤지만은 북한에서 선거는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남한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거를 할 때 초선거를 이제 그 나갔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참 나는 북한처럼 이거 선거 안 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가족이 잘못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서 선거를 시켰던 네.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북한이란 게 후보자랑이 뭐 능력고 무식해도 그 뭐 당에 충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간부들에게 아부가 참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선거란 게 그래서 이제 김정일 시킨 대로만 하는 그 로봇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그게 선거, 북한 선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뭐 거의 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에서 지정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찬성 투표하는데 그래도 북한의 선거 당일날에 가보면 남한에 비해서는 막 요란하지 않습니까? 네, 학생 그 선현들이 북과 서거를 가지고 이제 석 달 전부터 선거 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반에서도 이제 그 선거 날에는 한복을 입고 나가서 이제 선거장에서 춤도 추고 그다음에 그 쨍가리, 네. 그다음에 그 보치, 그 넛보치. 거기서 이제 물 담아서 바가지도 이렇게 두드리고 이런 거 춤도 좀 뭐 딴에는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이제 그런 선거장마다 이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뭐 춤추는 사람이나 뭐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기뻐서 하는 사람 전혀 없죠. 다 시켜서 하지요. 아, 그럼요. 이 그들은 그 선거장에서 기뻐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기뻐서 그 춤을 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서 뭐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춤추고 뭐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아마 통제만 없다면 한 사람도 선거장에 나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 통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그 선거장에 반대 투표함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없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대 투표함을 없애고 선거표에 빨간 줄 그으면 반대표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북한에서도 그 선거할 때 그 반대표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반대표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이제 인민반장을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인민반장들이 이제 그 동에서 그 선거구마다 이제 몇 명씩 선거위원들이 있어요. 나서 처음에 들어가서 선거표를 받는 순간부터 계속 감시하거든요. 반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지요. 네. 선거표를 뽑고 뭐 반장도 감시하고 또 보위원도 감시하고 또 그 보안원들도 감시하고 밖에서 뭐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해도 선거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썰렁하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추워서 춤을 안 춰도 예, 예. 그 주재원들이 또 동당서들 나와서 시켜요. 인민반장들에게 예. 빨리 나와 춤추게 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그 보면 이제 밖에서는 막 흥기 있게 춤추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 선거장 안에 들어가면 진짜 막 썰렁하게 무슨 딱 그 소도서장동 그런 딱 분위기거든. 네. 여기저기서 뭐 보이지도 보고 뭐 보안원 보고 하니까 내가 혹시 표를 잘못 그어서 잘못되지 않나 무슨 기쁘다기보다도 그런 이제 긴장감에 이제 경기승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선거라는 게 뭐 사람들의 자유로운 그 의사 표현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총칼 앞에서 그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못해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선거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다는 사기극이라는 것은 그들이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투표율 100%. 또는 찬성 100% 이런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선 결과라는 것이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인데 개표가 되기도 전부터 북한 선거는 이미 100% 찬성, 100% 투표. 네, 정오 12시면 선거난다 하면 무조건 100% 찬성.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12시에 예. 99.몇%가 찬성을 했습니다.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선거에 부득불 못 참가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다 만들어 놓고 선거가 끝난 동시에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면 이게 또 뒤져도 안 보는 거지. 그렇죠. 뭐 굳이 뒤져볼 뭐 필요가 없겠네요. 굳이 개표라는 게 필요가 없네요. 그 북한의 선거는. 예, 참, 이거 이런 부끄러운 조사 결과를 또 북한은 뭐 수령당 대중의 일심 단결의 위력이라면서 또 세계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한에서는 60년대 자유당의 그 3.15 부정선거로 4.19 인민항쟁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야하는 예, 그런 네.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수십 년간 북한 동포의 민심을 조작해온 북한 김정일 정권은 10번도 100번도 타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전체 탈북자들과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시작한 이래로 북한의 아사자들도 많이 났고 또 탈북자들도 대량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므로 북한 인구 주민의 유동성 그러한 또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이거 북한에 이거 선거할 때면 이거 이동도 이거 다 금지시키고 참 이거 네네. 사람들이 불편하죠. 완전 차단시키고 네. 숙박 검열도 하고 네네. 특히나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 인원이 전혀 없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모가 사망돼서도 선거 때는 못 옵니다. 네. 하고 이제 어디 가려면 이동 선거증을 떼가지고 가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 죽을 때도 이동 송감을 가지고 이제 인민반장과 선거위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선거를 투표시키거든요. 예,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3대 권력 세습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은이든 김정남이든 김정철이든 그 누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독재 정권이 3대 세습으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 주민 2천만 동포는 항상 계속 앞으로도 계속 정말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선거 같지 않은 선거만 우리가 해봐서 그런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선거에 관심이 참 많죠. 아 그렇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선거를 참가해봤자 뭐 그 리포보자가 나에 대한 뭐 이걸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든 말든 그건 자동적으로 100% 찬성이니까 그러나 이제 남한에서 내려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당 리포봉냐 누구냐 내한테 맞는 그런 정책 저 사람 내놓겠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포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난 이제 이거 진짜 뭐 진정한 민주선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박신혁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게 이제 참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그 정치라고 정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한에서 저런 그렇게 그런 독재만 그저 강압적으로 내세워야 그게 무슨 그 선거엔 우위가 있습니까, 그게? 네, 그렇죠. 네. 예. 참,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원이고 또 내 소중한 한 표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투표의 소중함을 우리 탈북자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정치 방식입니다.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인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민주주의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학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김정일의 친이모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요? 김정일의 이모란 북조선에서 불려불굴의 항일투사이며 애국자라고 선전하는 김일성의 첫 부인인 김정숙의 동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아마 북조선에 김정숙의 동생이 살아있다면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야, 우리 낙지 먹을까? 이 집이 낙지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거든. 아, 좋지. 그런데 이건 어징어하냐? 네. 남조선의 낙지는 바로 북조선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이 오징어와 낙지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가게에서 낙지를 찾으면 가게 주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오징어가 구하기 힘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남조선에서는 가게 어디서나 마른 오징어를 팔고 있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야, 우리 낙지 먹을까? 이 집이 낙지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거든. 아, 북조선에서는 이걸 보고 어징어라고 했던 건데 그럼 한번 먹어볼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숭의동지회 최총하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동지회 사무국장 최총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숭의동지회라고 좀 보실 수 있겠기 때문에 숭의동지회에 대해서 먼저 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숭의동지회란 1980년 10월에 전국의 탈북자들로 조직된 탈북자단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숭의동지회가 초기 온 귀순자들로 조직돼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정착지원 또 기타 교양사업들을 담당해서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거주한 탈북자가 17,800명인데 명년 3월 정도가 되면 2만 명이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명, 300명 정도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와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직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고 봐집니다. 현재 큰 기업 SK공사의 영업부장 또 그 외교부장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게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생활이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북한에서 군당 조직비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책임비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이런 정도가 됐는데 현재 탈북자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탈북자들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좀 응석이라고 해야 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너무 풍요로움이 젖어서 이젠 모든 걸 잊어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이 땅에 정말 제대로 정착하고 통일된 후에 우리 사람들이 손잡고 뛰어가서 북한 우리 형제들, 친척, 친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는 입는 걱정, 먹는 걱정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탈북자들 경우 월 임금이 2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만은 쌀 한 키로에 2천 원이라고 볼 때 200만 원이면 한 자동차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활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먹는 문제는 뭐 전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다음 현재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에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방향전환이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예고, 또 이 생소한 모든 걸 극복하고 살아가자니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모두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총명하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한다든지 직장에 근무한다든지 모든 데서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것만큼 잘해질 몫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희 사람들 경우 자영업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영업하는 경우에도 북한에서 해보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배워가지고 영업 방법을 배워서 하자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고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자본주의식으로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무리를 익으면 정말 큰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그렇고 또 기타 취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열심히만 일하면 우리한테 차려지는 몫이 크다는 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동의를 바라보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욕심은 탈북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 빨리 뿌리 내리고 통일을 앞당겨서 앞으로 통일된 다음 북한 땅에 가서 여기서 이룩한 모든 것들을 북한하고 나눠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 우리 탈북자들에게 들어오는 경우에 그럽니다. 초기에 와서는 사실상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하지만 왜 그런지 너무 생소한 그런 땅이고 사람들 대하면서도 생소하고 초기에 와서는 버스 탈 줄도 전철 탈 줄도 모르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평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 땅에 와 산다고 할 때 정말 1,400만이 큰 대도시에 와서 움직임이 좀 힘든 것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단시일 내에 다 극복되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자기 생활을 영유한다는 게 저희들 보기에도 사실상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손잡고 움직인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엔 우리 사람들이 생활에서 거둔 성과들 가지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실리를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방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3일 살길을 찾아 탈북을 하였던 체육주의 3명의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단동을 격려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의주에 있는 평안북도 보위부 구리장에 감금되어 보위원들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3월 말 평안북도 보안국 도직결서로 이송된 후 올해 64세인 유정국 소장은 일행 중 나이가 제일 어린 최옥주 여성을 집으로 빨리 보내주겠다며 거의 매일 저녁 사무실로 끌고 가 강간했고 직결서 격리원인 대위 김씨는 이우나 여성을 식당 창고에 데려가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 영사관 진입 사건이 밝혀지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서 서장 유정국, 경리원 김씨를 비롯한 보안원들은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이에 반항하면 문서를 위조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가진 만행을 다한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소 소장 유정국을 비롯한 직결소 내 보안원들은 들으라. 당신들도 인간이라면 당신들 손에 죽고 급탈당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는 너무도 잘할 것이다. 인민들이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유지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과 그에 공생하는 하수인들은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켜주는 김정일 독재 정권도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 독재 정권에 빌붙어 인민들이 고혈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하수인들은 이제라도 김정일 독재자가 아니라 인민들 편에 서는 것이 당신들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7천만 동포들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은 당신들이 손으로 하루속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수원 수도 서울에서 김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굴 하나 쉼 하나 시간입니다. 굴 하나 쉼 하나 마음의 쉼터 굴 하나 쉼 하나 시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찍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뽐내기도 하고 타인이 찍은 멋진 사진에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사진작가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을 표현하는 카메라는 바로 사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사진도 사람의 눈만큼 원근감, 심도, 채색을 멋지게 표현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렌즈를 지닌 당신의 눈은 어떤 세상을 담아내고 있는지요? 타인의 실수와 나쁜 모습만 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상을 보다 넓고 깊은 눈으로 본다면 당신이 연출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최고의 사진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글 하나 쉼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북한의 책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북조선 독재정권이 출판을 남발하고 있는 각종 선전선동 서적을 통해 거꾸로 독재정권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북조선 서적 분석 시간의 오주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정권이 출판한 서적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적은 변함없이 소학교 수준의 유치찬란한 창작극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서적은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자의 명언을 언급합니다. 뛰어난 위인상은 지인용의 겸비로 집약된다며 이것은 손자가 통수자의 다섯 가지 자질로 꼽았던 지인신용엄의 핵심적 요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적은 그러면서 그러나 사회의 조직화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현대에 와서는 후계자상의 이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다름 아닌 문무충효의 겸비가 요망되고 있다며 영도자의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스스로 겸비되는 것은 아니고 천품적인 자질과 금속의 의지 및 신념을 지닌 채 수양을 하고 탁마의 공을 쌓을 때 비로소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제법 그럴듯합니다. 무릇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릴 재능과 적과 싸워 무찌를 재능,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가짐과 백성을 어버이처럼 모실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서적은 제꺽 김정일을 이 논리에 억지로 꿰어다 맞춥니다. 김일성 주석이 개척한 자주위협의 계승자인 김정일 영도자는 문무총효를 완벽한 차원에서 겸비하고 있는 희세의 위인이라고 떠벌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든 새색씨가 알고 봤더니 애가 셋인 유부녀일 노릇입니다. 서적은 다음 장에서 한술 더 떠 김정희를 충신 중에 충신, 효자 중에 효자라고 주장합니다. 서적은 김정일 영도자가 김일성 주석의 혁명사상을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해 주체사상을 명실공히 자주시대에 공인된 향도사상으로 수용케 한대해서 그의 충실성을 읽을 수 있다며 그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무후무할 효자의 사표라고 강변합니다. 또한 김정일 영도자의 학문적 조예는 경탄할 만큼 심원하고 다방면적이라며 그는 전설적 영장 김일성 장군과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 여사의 군사적 예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군사의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차마 제정신으로는 듣기 괴로운 내용을 참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서적을 거꾸로 읽으며 속 시원하게 진실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문무충효를 갖춰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 김정일에게 들어맞는 부분이 전혀 없음은 누구보다 청취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정일이 문무충효를 갖췄다고 주장하는지 아마도 서적 집필자는 방금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일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과 김정일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 유럽이 독일 나치스 군대에 짓밟힐 때 끝까지 영국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처칠은 군관학교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관으로 임관해 1899년 보어전쟁에 참가하는 등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보어전쟁에서는 포로가 되었다가 480km를 걸어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1900년 보수당 후보로 출마해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의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후에는 내각의 해군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처칠은 당시 독일에 대해 유화 정책으로 일관하던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나치 정권의 유럽 침공으로 사임하자 1940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군대가 영국에 폭격을 가하고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도 끝까지 인민들을 독려하며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1940년 5월 장관들을 소집한 뒤 내가 인민에게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당시 그가 대중연설에서 그려보인 승리의 V자는 모든 영국 인민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안겨주었으며 그는 또한 1941년 라디오를 통한 연설에서 장비를 주면 우리가 끝장내겠다는 유명한 구절을 읽어 미국의 무기 원조를 이끌어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수도 시내를 돌아보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에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처칠은 뛰어난 화가이자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되었으며 특히 회고록인 제2차 세계대전과 역사서인 영어사용민의 역사 등을 통해 195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조국에 충성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용감하게 싸워 조국을 구했으며 인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노벨문학상까지 얻은 처칠이야말로 문무충효를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처칠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모두 인정하는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처럼 거짓으로 날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중국 등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어떠합니까? 굳이 설명해봐야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충성은 고사하고 1호 청사 깊숙한 곳에 숨어 값비싼 진수성찬만 축내고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여기 미국 뉴스에서는 평양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듣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당신들이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 노역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 처형에 대해서 들었고 김정일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음식들이 김정일 추종자들의 정권 유지에 쓰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김정일과 어떤 도움이나 동의를 보내지 말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정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메리앤으로부터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제 이름은 사라이고 미국의 중앙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북한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픔을 느낍니다. 김정일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일에 의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행해진 사악한 일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당신들을 돕기 위한 음식과 의약품이 당신들에게 전해져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당신의 친구 사라로부터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독재로 탄압하고 있는 노동당이 감추는 북조선 소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북조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변화라는 특징과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정권 교체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이고 둘째는 현재 존재하는 독재 정권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적인 집단, 선군 정치가 아닌 경제 우선 정책을 내세우는 인민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김정일 독재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은 현재 존재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이 평화로운 집단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육자회담도 김정일 독재 정권이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조선의 김정일 독재 정권이 평화적인 정권으로 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량배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포섭해서 그의 이익도 챙겨주면서 나쁜 형태를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0년대 진행되었던 신포 경수로 건설도 결국은 너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 주겠으니 대신 너희들은 선량한 집단으로 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였고 의지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북조선의 독재 집단에게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북조선의 독재 집단이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집단으로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몇십 년 동안 대치 상태에 있는 남조선도 많은 아량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남조선에서는 북조선의 독재 집단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북조선과의 적대적 정책들을 대부분 평화적인 것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주적이라는 개념도 없앴고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남조선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이 두 차례씩이나 평양에 찾아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김정일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김정일을 만난 이유는 한마디로 김정일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서로 도와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 동족으로서 함께 미래지향적인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남조선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이 잘 되라는 것, 북조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지속적으로 북조선 독재정권에게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라고 충고를 주는데 이것도 북조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남조선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에 도전으로 대답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김정일 독재집단은 서해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남조선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지금 그 사건으로 남조선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북조선에 대한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조선 독재집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북조선을 고립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한 대책들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재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정권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일 독재집단은 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왜 한사코 북조선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조선이 변해서 개혁개방을 하고 인권 유린이 없어지면 인민들은 잘 살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 권력이 위태해집니다. 그 말은 개혁개방을 추구하거나 평화로운 집단으로 변하면 인민들의 생활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김정일에게는 자신의 통치 수단인 잔인한 인권 유린이나 포갑이 발붙일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일에게는 평화와 인민 생활의 급진적인 향상이 자신의 무기 영화를 파괴해버리는 것이기에 그것을 한사코 막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일은 나라와 인민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꿈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김정일에게서 이젠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는 눈을 비비고 살펴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에 강행한 화폐개혁이 제정신을 가진 자들이 한 짓인가? 특히 지난 3월 27일에 남조선 해군의 초계함을 침몰시킨 범죄는 김정일 독재집단이 이성을 잃은 집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독재집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가득하게 담긴 북조선의 현 주소를 깨지 않겠다는 것, 이른바 체제 수호, 불변을 지도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체제 수호란 한마디로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지키겠다는 것, 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민들의 가난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권력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앞으로 꼭 변합니다. 문제는 언제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변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은 인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라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억지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인민들과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인민들도 유럽이나 남조선,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굶주림과 잔인한 압박에 허덕이겠습니까? 북조선 인민들, 북조선 군인들, 권력기관의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김정일과 한대를 다짐하십시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더욱 명백한 것은 북조선의 변화는 북조선 인민들과 군인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군 보위계통의 복무하는 양심적인 간부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북조선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 개인의 북위 영화를 위해서 북조선의 평화나 계약 개방을 결사적으로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변한다는 것은 북조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북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일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북조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누어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장초로 씨를 모시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이모저모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초로고요. 지금 나이는 24살이고 고향은 북한 평양입니다. 그 학교는 산업인민학교와 이제 산업중학교 또 와산중학교 다녔고 2003년 제가 3월 8일 날 탈북을 했고요. 2003년 6월 19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이 평양시라고 했는데요. 평양시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이제 성분이 좋고 예. 또 비교적 이제 뭐 혁명의 수도라고 하는 것만큼 간부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 평양시 주민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예, 이런 고상이기도 하죠. 네, 예. 평양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솔직히 평양에서 살다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뭐 나쁜 것도 있고 솔직히 평양에는 뭐 잘 사는 이제 뭐 간부급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살고요. 평양 시민 중 이제 한 80% 정도가 솔직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네. 이자 말씀 가운데 평양시 주민들이 이제 거의 한 80%가 간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장철호 군의 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 인민반장이라고 거기서 네. 인민반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통장이죠. 네. 네. 평양시에서 인민반장이면 뭐 반유급이라고 그러든지 유급이라고 그러든지요. 아무튼 뭐 국가에서 인민반장 사업만 해도 식량도 좀 더 주고 뭐 급여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어머니가 이제 평양시에서 인민반장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이제 하층에 속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근데 장철호 군이 지금 25살인데 2003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당시 학생이 아니었습니까? 아, 학생은 아니었고요. 학생은 이제 벗어났고 거기는 17살 때가 이제 다 학교를 졸업한 나이고 군대를 간 네. 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8살에 넘었으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그쵸. 예. 네.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졸업해도 군대를 못 갔죠. 아, 그러면 12살 때 집을 나와서 방랑 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나요? 예. 네. 북한식으로 방랑 생활을 하는 애들을 가르쳐서 꽃집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거기서는 집 나온 애들 보고 이제 뭐 방랑장, 꽃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살쯤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누나들이 먼저 중국으로 넘어온 상태고 저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솔직히 집에서 권한행 건 뭐 그때 강행 건 이런 거 할 때라서 뭐 쌀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집을 나오게 됐죠. 제 또래 애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2살에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12살이면 아직 뭐 아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제 재롱을 부려야 될 나이고 예. 예. 한국에 와서 다 목격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한국 애들은 뭐 사탕도 입이 맞는 것만 골라먹고 아이스크림도 입이 맞는 것만 골라먹고 그러지 않나요? 예. 네. 근데 북한에서는 어른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갖고 막 굶어죽고 이런 상황인데 12살 어린 나이에 방랑생활을 하게 되면 뭘 먹고 한마디로 이제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12살 그 어린 나이에도 처음에는 집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지만 계속 이제 집에서 혼자서 있으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제 걱정도 하다 보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역종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도 먹고 한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이제 제 떨의 주변 애들을 만나갖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걔네 애들한테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고 또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돼갖고 또 거기서 한 2, 3년 정도 이제 지나면 자기 토가 생기거든요. 뭐 텃세도 부리고 뭐 그러면서 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생활력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걸 배우죠. 아, 꽃집이도 뭐 자기 그 구역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구역이 뭐 일정한 그 꽃집이 집단에 어떤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두머리도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차피 다 같은 이제 식량난 때문에 집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우두머리 그런 건 없고 나이가 많으신 분, 뭐 그분 이제 솔직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예의 같은 거 갖추면서 살았거든요. 예, 저희보다 나이 많으면 그냥 형이라고 얘기 부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 나름대로 그 세계에도 어떤 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철호 씨가 그 어머니가 먼저 누나들을 데리고 탈북한 다음에 예. 더 이상 가정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출을 결심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아버님은 안 계셨나요? 예, 계셨어요. 한 11살쯤에 큰누나가 먼저 이제 이모네 집을 갔죠. 이제 식량을 구해온다는 그걸로 해서 이제 지방으로 먼저 떠났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나서 저희 큰누나가 안 오니까 엄마랑 이제 자매가 큰누나를 찾으러 간다고 떠났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는 저 아버지랑 같이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위병 그런 게 있어갖고 위병에는 이제 음식을 함부로 못 드시는 게 있어요. 막 소화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위병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누나들 데리고 먼저 탈북을 했고 네. 그다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니까 집에서 뭐 혼자서는 도무지 그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나가게 된 거네요. 그런데 예.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면서 나가서 빌어먹거나 훔쳐먹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는 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랑 뭐 큰누나 작은누나들이 이제 중국으로 갔다는 생각을 아예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평양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쪽 이런 국경지대 부산이나 원성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알잖아요. 한 20, 30% 정도를 알고 이제 북한이 이런 세계 이제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다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양 살다 보니까 이제 절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식통이 없어요. 솔직히 평양 시민권 한 장 있으면 지방 어느 곳곳에서는 다 갈 수 있거든요. 통행권이 없이. 예, 다 갈 수 있지만은 솔직히 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식 등을 접하지 못하니까 설마 중국으로 가고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솔직히 그렇게 해서 한 1년간, 1년 좀 더 되게 제 집에서 혼자 살면서 기다렸거든요. 예. 그러다 안 오길래 이제 전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나와갖고 처음엔 집 나오는 것도 두려웠죠. 고민도 많이 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뭐 엄마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됐죠. 지방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평양시는 주민통제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예. 온 가족이 다 없어졌다. 어머니가 누나들 데리고 먼저 탈북을 하고 아버님께서도 사망을 하시고 예. 그런 경우 지금 장철옥은 혼자 살고 있다가 또 이제 가출을 했고 그 예. 집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집을 국가에서 회수하지 않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집 나온 사람들 애들을 이제 단속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장군님 방침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619, 뭐 916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단속반 경기처럼 이제 경찰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몇 번을 잡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 평양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봐갖고 맞으니까 그냥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다시는 집 나오지 말라고. 평양에서 이제 그런 집을 나와서 생활했으니까 같은 평양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집을 갔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이 사는구나 하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집을 들어가질 않았죠. 아, 보금자리가 없어진 거죠. 예. 네. 그 장수로 분한테서 이제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끝나지 않은 제곱의 행진이라 일컬어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된 마이크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직접 회로가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러한 직접 회로 여러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하나의 칩의 여러 부품을 촘촘하게 통합시킨 직접 회로의 등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저장과 연산, 제어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텔사는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논리 회로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 4004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4비트 단위의 정보를 처리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50제곱밀리미터 면적의 칩 표면에 약 2300여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동 금전 등록기나 동전 교환기의 제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죠. 1973년 8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8080 모델이 등장해서 각종 생산업계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정용 컴퓨터에 장착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직 데이터 처리 공간이 8비트에 불과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1978년에는 2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8086 모델이, 1981년에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8036 모델이 생산되었습니다. 또 1981년 IBM사는 인텔 8086 모델과 유사한 8088 모델을 PC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32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된 1971년의 인텔 4004 모델에 비해 속도가 수천 배나 빠른 인텔 펜티엄이 생산되고 있죠. 이번에는 신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기관까지 영상화하는 단층 촬영 기술인 자기공명 영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층 촬영은 신체 기관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기술입니다. X선과는 달리 신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기관까지 영상화할 수 있죠. 핵자기공명이라고 불리는 자기공명 영상법은 핵자기공명, 즉 수소의 핵이 자기장 내에서 특정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검사에 임할 때 환자는 핵자기공명의 자기장 성질을 띠는 검사용 튜브 속에 눕게 됩니다. X선 컴퓨터 단층 촬영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핵자기공명 신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 단층 사진으로 생성시키거나 신진대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X선 컴퓨터 단층 촬영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핵자기공명 신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 단층 사진으로 생성시키거나 신진대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공명 영상법은 컴퓨터 단층 촬영과는 달리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뼈가 없는 연부 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우수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핵자기공명 현상은 1946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밀스 퍼셀과 스위스 페드릭 블로후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후에 과학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미국의 레이몬드 다마디안의 연구를 토대로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미국의 폴 씨 로버터가 1972년에 핵자기공명 진단의 기초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노팅엄 대학은 1974년에서 1979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자기공명 진단 기술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각종 기업들이 의학기술 개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개골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개선돼서 종양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촬영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오늘날 자기공명 영상법은 의학적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의 김민선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이 친구였다. 탈북자 김용순 씨의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였고 그녀가 오호댁이라 불리우던 김정일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 앞으로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김정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 성혜림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김일성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에서는 국악무도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오늘은 제1화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하루 내내 어떻게 당이 충실할까만 생각했던 60년이었다. 무엇 때문에 북한에서 평생 충성 경쟁을 하며 살았을까? 평범한 딸로서 어머니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는 없었을까? 나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이 친구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 짐승으로 몰락했고 여독수용소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 두 명이 굶어 죽었고 한 명은 수용소의 강물에 빠져 죽었으며 여독수용소에서 나온 후 아들 하나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들의 넋이 아직도 여독의 하늘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희망 없는 삶에 기대어 줄인 배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여독수용소의 수감자들이 20만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운 좋게도 2001년 북한을 탈출한 후 2003년 11월 25일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북조선의 산고아들은 마치나 위대한 장군이라는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호흡하는 듯 했습니다. 메마르고 시들고 산마저 민둥산으로 변해가는 마당에 서술만 푸르르던 내 고향의 산야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공화국 주민의 17%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곳 남조선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내가 살던 함흥시에서만도 5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어린 꽃제비들의 시체를 대량으로 실어가던 트럭을 보며 가슴 아프던 일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의 탐욕이 전 국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국은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철조망으로 뒤덮여 인민들의 소리 죽인 한숨이 도처에서 울려 퍼졌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공화국을 탈출해 중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낯설고 물설은 타양에서 거지처럼 방황하거나 현대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사람들로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이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기엔 끔찍한 나의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자유북한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앉은 것은 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짚어보면서 인간의 삶을 논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에 한없이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굶어 죽었을 수용소와 함흥의 이웃들 때문에 가슴이 젖어듭니다. 여독 수용소를 겪었으면서 탈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저의 이야기는 공화국 사람들의 처참한 삶에 대한 고백이자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에게, 김영순 여사는 우리 탈북자들 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귀중한 동지입니다. 그것은 그가 북한 독재 집단의 가장 가혹한 파티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 인민적 양심을 지켜왔으며 사설을 넘고 넘는 과정에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영순 동지가 악을 끝까지 반대하고 민족과 인민의 염원을 끝까지 지켜온 그 불효불굴의 투쟁정신과 원칙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우리 탈북자들의 자랑으로 여길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낳은 애국지사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자기 내연의 처인 성혜림을 잘 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김영순 동지를 수용소에 감금했던 때는 그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1970년대입니다. 자기 이른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인민들을 수용소에 감금한 사실만 놓고도 김정일 독재 체제의 야만적인 정체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순 동지의 수기는 그러한 김정일 체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독재의 진상을 이해하고 남과 북의 애국적 인민들의 반독재 통일 의지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서울에서 황량엽으로부터.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의 저자 김용순 씨는 1937년 중국 연영성 심양시 소탑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평양예술대학 무용학부를 수료했으며 인민군 협조단 무용배우, 중리로 13년 군무, 이후 평양시 보통강구요 외국인 여행자 상점 상업부 지도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평양의 외국인 여행자 상점 지도원으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함경남도 여도군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으며 9년간의 수용소 생활이 끝나자 중국으로 탈북, 2003년 11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김용순 씨는 열악한 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을 방문하고 증언하는 등 영국과 벨기에, 미국과 일본 동지를 심없이 누벼갔습니다. 또한 공화국의 정치범 수용소의 현재를 재현한 가구 여독 이야기의 안무를 담당했으며 북한 민주화연의 고문, 사단법인 탈북예술인 청년합회 이사,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의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연재되게 될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를 기대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강연 자료를 통해 장군님을 모시는 것은 곧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있는 것이며 장군님이 위대하게 우리나라는 자기의 주장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며 이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높은 궁지와 자부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신념을 간직해야 원수들의 악랄한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엄을 간결하게 옹호 보위할 수 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 그리고 명예를 보란듯이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헐뜯으려는 자들이 책동을 단호히 짚으셔버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온화한 국경 초서의 군인들이 순찰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강 복판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던 이웃나라의 불건전한 자들이 다가와 자기들도 조선 사람인데 수령님의 조상아를 모시고 싶어 그러니 조상희장을 넘겨달라고 많은 물건을 내놓았지만 이들이 목적을 알아챈 군인들은 돈 몇 푼에 민족의 노까지 팔아먹는 너저란 것들이 감히 어디라 대고 홍정이냐고 추상같이 외치며 물건 짝대를 발길로 차서 강물에 쳐넣었다. 강연 자료는 이것은 모두 장군님이 위대하게 우리 당 사상도 위대하며 우리나라도 위대하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훈모하고 칭송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는 세상에서 제일이고 풍모와 싸우신 업적도 제일이신 위인 중의 위인이시며 령장 중의 령장이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군님이 계시어 우리나라는 자기의 주장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주적 대가선 나라로 제국주의 숨통을 한 손에 거머쥐고 지락펴락하는 힘있고 권위있는 나라로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존엄 높은 민족으로 되었다며 모든 군인들은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최고 사령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학관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에 있을 당시 저는 매일같이 배고픔에 허덕이며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를 보면서 김정일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김정일이 있어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며 지구본을 돌려보면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선전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탈북을 하여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이 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있었으며 그들은 김정일이 죽어야 북조선 주민들이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김정일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북조선이라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기에 저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김정일이라고 마구 이름을 부르며 욕하는 것도 왜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의 이름을 막 부르며 욕을 하는가고 말하고 싶었지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들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끼며 작은 말싸움에서 고쳤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며 여러 집들을 돌아보며 느끼게 된 것은 모든 집들은 이 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있었으며 북조선과 달리 하루 24시간 전기가 끊기지 않고 텔레비전에서도 몇십 개가 넘는 영화 통로가 방영되고 거기에 더해 북조선에서 한 달에 한번 겨우 볼까 말까 하는 외국 영화들이 매일같이 방영되며 재미를 더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조선이라고 말하며 지금 북조선 중앙텔레비전이 방영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김정일은 자신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북조선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북조선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살던 고향 그리고 친구들과의 정이 남아있어 선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지금 북조선 당국은 김정일이 있어 우리나라는 자기의 주장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움직이며 제국주의의 숨통을 한 손에 거머쥐고 지락펴락하는 힘있고 권위있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법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강연자라와 같이 자기의 주장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움직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마약을 팔고 위조 달러를 만드는 것에 세계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북조선 인민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북조선에는 많은 얼음이라는 마약의 일종이 유통되고 있고 함경남도 장진, 신흥, 함경북도 연사 지역에 많은 마약밭들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새벽에 일어나 마약질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김정일의 주장과 독자적인 생각과 같이 위조 지폐를 만들고 마약밭을 조성하여 대량으로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깡패 집단, 즉 김정일 집단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이 토론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는 다시는 참석하지 않았다. 내가 소련에 유학을 간 목적은 소련에 발전된 이론을 배우려는 것이지 조선의 정치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 뒷말이 많았다. 내가 토론에 참가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토론회를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소문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의 준비 정도로는 토론회에서 빛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나는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공부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성실하고 실속 있는 공부를 하느라 토론회 따위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공부하는 대학에도 존경하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 예모를 흉내내려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었다. 한 철학부 학생은 자기가 마르크스와 같은 천재라고 떠벌리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르크스가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처럼 많이 피웠는지는 의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주의 사회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선 민족 차별이 없고 서로 도와주려는 도덕적 기풍이 강하며 호래호식이 없고 솔직한 면이 나를 끌어당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평양의 공산주의를 약간 맛보고 온 나로서는 30년의 세월을 거쳐 자리가 잡힌 러시아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와 동갑이었던 노어 선생은 소련과 독일이 싸울 때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했다. 생긴 게 어찌나 날카로운지 인정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조선인이라고 깔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발음이 나쁘면 가차없이 반복시키는가 하면 나를 소학교 학생 다루듯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보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생각대로 그녀는 나의 노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눈앞에서는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생들에게는 내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내 칭찬을 한다는 걸 알고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녀는 문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독서량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성으로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인간적으로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극장에 함께 가기를 좋아했다. 특히 고전을 다루는 연극을 자주 보았는데 그 내용을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사상적으로 더욱 깊이 친해지게 되었다. 늘 그녀가 표를 샀고 또 생활이 녹록지 못하면서도 나에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 모든 행동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나와 노랑머리 선생이 연애를 한다며 동무들이 놀려대기도 했지만 나는 문제 삼지 않았다. 오는 날 겨울이었다. 눈이 오고 있었는데 그녀가 굴에 물린 앞 광장을 같이 걷자고 했다. 나와 그녀는 서로의 발장을 끼고 걸었다. 걸으면서 그녀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건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진실로 당신을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고 어떤 때는 그녀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이 인민군대에서 13년간 군사 복무를 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박신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인상 깊게 추억할 만한 시절을 꼽으라면 저는 아마도 10년간 군사 복무의 나날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10년 세월 온 땅에 배를 붙이고 지켜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는 감히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총 메고 떠나온 초소에 물어보라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10년의 고귀한 청춘을 온 땅에 배를 대고 초소에 선 것이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 형제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김정일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아까운 청춘 시절을 쓸모없이 희생했는지 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물음에 대답을 주기 위하여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군대로 나가야만 하는 북조선 청년들의 고달픈 운명을 영철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분단된 영토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조선의 경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북한의 헌법에는 조국 보위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법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군 징병 제도는 초모제라고 하며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화해가지고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군의 초모 절차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만 15세 때 두 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식량난 등으로 인한 영양상태 부실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면서 키는 1m 48cm, 체중은 43kg, 시력은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후인 17세를 전후해 각급 행정단의 군사동원부의 초모 통지에 따라서 육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정별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 신병교육대에서 2, 3개월간 교육받은 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군 입대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일반 부대 위생병이나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고사총 또는 소형 고사포 부대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청소년들이 군 입대 기피 현상을 막고 전 인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전민 군사 복무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절대다수 어린이들은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나가는데 간부집 자녀나 특권층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세부 부담 때문에 부모들을 도와 생활 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빠른 입대를 원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영양이 약해진 탓에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맞는 비율이 13 내지 25%로 가정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10년 동안 고향집과 부모 그리고 정다운 사람들을 멀리 떠나 조국보의 초소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복무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나가 입당을 하여 간부가 되어 출세하거나 자기들이 운명을 개변해보겠다는 세뇌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선발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는 만기 군사복무를 했는가, 둘째로는 당원인가, 셋째로는 대학을 나왔는가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비해 시, 군, 리당 간부과에 등록하고 등용 배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유일이란 현상이며 이는 독재자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특권층들만이 잘 살 수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의 군사 동비에 의한 군 징집 기간인 2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자식을 가진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좋은 곳에 보내려고 뇌물작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후방시설이 미약하고 위험한 전연부대가 위치한 강원도인 1군단, 5군단 지역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황해남도에 있는 4군단 또는 평안남도에 있는 3군단 지역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현실과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한 남한은 군 징집이 곧 기피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한에서는 북한과는 달리 입대나 군 복무 기간이 출세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하여 4.9%이며 수출 증가율은 14.2%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경제는 매해 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선진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2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릴 대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한의 청년들이 아름다운 청춘 시절을 깡그리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이는 화창한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이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영철이네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6남매의 막내인 영철이가 신체검사에 합격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입대의 기쁨을 맞이한 영철이네 가정은 물론이고 마을의 이웃집들에서는 경사나 난 듯이 제 집에서 애써 기르던 종자 닭과 영감 생일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오곡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릇에 싸들고 찾아와 영철이 입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철이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집에서 이때껏 패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정작 군대에 내보내야 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라면서 눈물을 훔치곤 하였습니다. 그날 영철이는 동창 모임에서 간단한 송별 모임을 가진 뒤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과일 동산에 올라 경비원 아저씨 몰래 복숭아, 배, 감열매를 따다가 소급 동무들과 나누어 먹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 산촌. 저 멀리 소해바다 물이 찌면 갈개잡이와 망둥이, 참개를 잡던 분개 연선이 실개천을 이제는 멀리 떠나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영철이는 부모님들과 정다운 동창생들이 발해음을 받으며 어린 시절이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 군부대 초소로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영철아, 내 나이 이제 환갑이니 네가 제대될 때에는 70고령에 이르게 되겠는데 그때에는 너를 볼 것 같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니 영철이의 마음에서 쓸쓸한 이별의 아픔이 갈마들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50고개의 막내 아들을 본 아버지에게 집안 형제들이 온갖 사랑을 육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영철이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었죠. 또한 10리나 넘는 학교길도 늘 자전거에 태워주던 살뜰하고 다정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이제부터 청춘 시절의 꿈도 희망도 바쳐 오로지 김정일 독재 정권을 무장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영철이는 초소로 떠나갔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구분대에 배치되어 신입병사 훈련을 받는 영철이의 다음 소식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박신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독재로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북조선의 현실에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불합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북조선.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속여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권유린이 아닐까요?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북조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내 탈북자들의 공동체 탈북자 동지회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2를 누르신 후에 지역번호 2를 누르시고 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ome on. 차블라니 차블란다 차블라니 차바라 월드컵 코리아가 차바라 차블라니 차블란다 잡아라 잡을라니 잡아라 대한민국 천사들이 잡아라 남아호 남아호 고비 남아 남아호 남아호 축구고 코리아가 주인공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람처럼 달려간다 대한민국 코리아 빵빵 터져 코리아 승리로 노릴 것이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람처럼 달려간다 대한민국 코리아 빵빵 터져 코리아 달려라 꿈을 이뤄라 왔노라 싸웠노라 이건 놀아줘 잡을라니 잡아라 대한민국 천사들이 잡아라 남아호 남아호 고비 남아 남아호 남아호 축구고 코리아가 주인공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람처럼 달려간다 대한민국 코리아 빵빵 터져 코리아 승리로 노릴 것이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람처럼 달려간다 더 잘할게.